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لإلاف قريش إلافهم رحلة الشتاء والصيف فليعبدوا رب هذا البيت الذي أطعمهم من جوع وآمنهم من خوف 구레이시 족의 보호를 위하여 대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이 집의 주님을 그들로 하여금 경배토록 하라. 그분은 그들을 기아로부터 배불려 주셨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셨노라.